많이 넘실거린다. 하늘 높이 하늘 높이 궁극의 꿈이 피어난다. 여기 다시 태어난 지구가 눈을 뜬다. 새벽을 난다. 태양처럼 거친 파도 헤치고 달려라 강우림과 바다고 아름다운 대지는 우리의 고향. 달려라 고난 Corner.